이렇게 계속 걷다가 언덕 끝까지 닿게 되면 가난한 저녁 인근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린 꿈이 나도 웃을 수 있을까 눈이 내리던 그 밤